그리워 보고 싶은 사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아직 그곳에 살고 있나 아직 날 기억하고 있나 차라리 만나지 말 것을 된다면 무정한 세월을 살지만 그대가 있었어 좋았네 세월아 걸음을 멈춰라 조금만 천천히 남겨.